인류 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성대에 경축하기 위한 활동들이 세계 도처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수리아에서 첫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조직된 데 이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전국적 또는 개별적 정당 단체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됐으며 그 수는 국제 및 지역 준비위원회들까지 포함해서 70여 개에 달합니다.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와 국제 및 지역기구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들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정을 표시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집회, 토론회, 좌담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 감상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 행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여러 같은 경무애정을 간직한 많은 정계 사백의 인사들이 축하의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안고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으며 평양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